따지던 날 우리는 만났지. 별들이 부서지면 우리들도 빛났지. 바람 불어오면 불어올 것 없었던 우리는 우리의 우주에 덫을 달고서 그대와 나 바라보며 그대와 나 웃었지. 그대와 나 바라보며 좋을 줄만 알았지만 멈추었고 누구라도 이별 앞에서 손을 쓸 수가 없지. 그대와 나 바라보며 그대와 나 울었지. 그대와 나 바라보며 같지 않은 길을 가네. 빛나지 않는 별들 사이로 흩어져가는 멀어져가는 보이지 않게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그래도 난